제3과 환전. Lección tercera, cambio de moneda.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En qué puedo servirle? 달러를 한국 돈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달러를 한국 돈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Vengo para cambiar dólares en moneda coreana. 환율은 얼마입니까? 환율은 얼마입니까? ¿A cómo está el cambio? 현금입니까? 여행자 수표입니까? 현금입니까? 여행자 수표입니까? ¿Tiene usted dinero en efectivo o cheques de viajero? 현금입니다. 현금입니다. Tengo dinero en efectivo. 오늘은 1달러에 750원입니다. 오늘은 1달러에 750원입니다. Hoy un dólar equivale a 750 wones. 얼마를 바꿔 드릴까요? 얼마를 바꿔 드릴까요? ¿Cuánto desea cambiar? 100달러입니다. 100달러입니다. 100 dólares. 20달러는 잔돈으로 주십시오. 20달러는 잔돈으로 주십시오. Por favor, deme 20 dólares en sencillo.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Aquí los tiene usted.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Gracias. Hasta aquí han escuchado la lección tercera. A continuación escucharemos las palabras principales. 환전. Cambio de moneda. 돈. Dinero. 바꾸다. Cambiar. 환율. Tipo de cambio. 현금. Dinero en efectivo. 여행자 수표. Cheques de viajero. 오늘. Hoy. 잔돈. Sencillo, moneda suelta. 주다. Dar.